땅에서 이 방송 듣고 계시는 형제자매 여러분들, 그리고 남한의 성도님들과 중국 동북 삼성에 계시는 조선족 동포 여러분들, 주 안에서 평안하신지요? 복음의 메아리 강한 빛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을 별이 빛나는 밤에 이끌어내신 하나님은 이런 거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살아생전 성취된 것들은 사실 초라하기 그지없죠. 100세가 되어서야 대를 이을 아들을 낳았고, 평생 소유한 땅은 아내와 자신이 묻힌 동굴이 전부였습니다. 창세기가 50장으로 마무리될 무렵 그의 자손은 별처럼 많은 것이 아니라 고작 70명밖에 되지 않았죠. 하나님의 크신 계획은 때론, 아니 어쩌면 더 많은 부분이 우리 대에서 다 이루어지진 않고 후대에 가서야 비로소 성취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나의 후손을 위한 원대한 믿음의 꿈, 우리의 삶에도 그런 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북한을 품는 꿈을 꾸었으면 좋겠습니다. 명지 홀리보이스의 음성으로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찬송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듣고 계신 이 방송은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복음의 메아리입니다. 중파 1188kHz와 1566kHz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찬송을 북녘에도 전하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이 시간은 고려의학과 또 성경을 통해서 육신의 건강과 영혼의 건강을 함께 회복시키기 위해 건강상식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일어나 걸어라 시간으로 꾸며드리고요. 이어서 영광나사렛 선결교회 이영식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십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느끼신 소감이나 찬양 신청 우편으로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 마포구 와우산로 56 극동방송 편성국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 서울시 마포구 와우산로 56 극동방송 편성국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으로 사연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 고백하시면서 오늘 방송 문을 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엊그제 같은데 예수로 9년째 됐습니다. 중국에서 만약 도착해서 제가 하나님을 안 믿고 바로 이렇게 다른 어떤 경로를 통해서 한국에 도착했으면은 내가 하나님을 믿었을까? 누구도 나를 이제 보지 않고 누구도 나를 거들떠 주지도 않는데 교회라는 곳에 제가 그 교인의 어떤 인도로 해서 교회에 들어가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만났고 스스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인정하는 그런 계기를 그리고 중국에서 정말 위험한 고비 때마다 한 번도 잡히질 않고 공안의 손길을 피해 주었고 몽골 사막에서 그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뭐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보호했던 것처럼 그 사막의 마지막 날, 낮에 그날 하루 종일 태양볕이 내려쪼였다면 우린 다 쓰러졌을 줄도 정말 모른다고 지금도 생각하면 이렇게 그런데요. 그런 기적 같은 그런 날씨 일기를 주셔가지고 정말 무사히 한국에 도착한 게 제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또 그 하나님에 대한 어떤 기도하고 희망을 가져서 그걸 버리지 않고 끝까지 인내했던 그런 결과가 아니었냐. 9년 세월이 되었는데 그 중국에서 제가 하나님 믿은 그 계기가 정말 너무 감사하고 제가 하나님 안 믿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자주 해봤습니다. 손 의지하고 갈 때 복음의 메아리 매주 화요일 이 시간 일어나 걸어라 시간으로 꾸며드립니다. 북녘땅에 계신 우리 지하교회 성도 여러분들과 또 동포 여러분들, 중국 조선족 여러분들 등등을 위해서 그리고 남한의 성도님들을 위해서 영혼의 건강 그리고 육신의 건강을 함께 우리가 지켜보는 시간인데요. 함께 하시는 두 분 자리에 모셨습니다. 탈북 한의사이신 김지은 원장님 그리고 북한 선교에 힘쓰시는 한꿈교회 임용석 목사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죠.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새해에도 주님을 뜻을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참 2016년 맞으면서 뭐 마음을 설레어 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아이고 뭐 한 사람만 먹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빨리 어른 되고 싶어 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는 한 살 한 살 나이 먹는 게 두렵습니다. 해마다 시작할 때 여러 가지 다짐을 하거나 또 계획들을 세우고 12월에는 많이 반추하고 돌아보셨을 텐데 올해는 어떤 계획들을 세우셨나 좀 궁금하네요. 우리 목사님은 어떠십니까? 저는 올해 2017년이 평화적으로 통일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야, 아멘. 이 생각을 아멘, 아멘. 역시 목사님이랑 예. 평화 통일. 예, 빨리 돼야죠. 빨리 돼야죠. 네. 예, 저희 평안 가서 생방송으로 해야죠. 네. 언제까지 저희가 네. 새벽에. 네, 우리 원장님은 어떠세요? 저는 뭐 늘 그러긴 하지만 그래도 개인적으로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예, 그래서 건강에 도움되는 운동이나 식이요법 같은 것을 올해는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이번에 오늘 방송은 오늘하고 다음 주에 이어서 네. 좀 건강에 대한 거 특히 건강하려면 중요한 거는 어떤 음식을 우리가 어떻게 먹고 소화기가 얼마나 든든해야 그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소화기에 대한 거 소화에 대한 것 이런 걸 위주로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좀 얘기해 보면 어떨까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참 좋은 선택이신 것 같은 게 또 명절 이제 뭐 좀 있으면 이제 네. 명절 다가오고 명절만 되면 또 단골 뉴스 아닙니까 이 소화 관련해서 네. 또 과식 관련해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2주간에 걸쳐서 저희가 개념과 실질적인 치료에 도움이 되는 이 고려의학 또 민간요법을 통해서 어느 때보다 좋은 정보들 말씀해 주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소화에 대해서 2주간 이야기 나눕니다. 우리는 보통 그 이제 위, 뭐 위라고 해도 다 알아들으시죠? 그렇죠. 그냥. 예. 위를 이제 소화하는 기관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또 기능들이나 역할이 아마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세히 좀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보통 그 소화기관 하게 되면 비위 붙여서 그렇죠. 다 소화가 돼 시키는 이런 걸로 생각을 하고 있죠. 물론 그것도 틀린 말이 아니지만. 위하고 비가 하는 일은 실질적으로 기능적으로 완전히 다르거든요. 네. 예, 그래서 보통 위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을 받아들이는 주머니처럼 생겼잖아요. 그렇죠. 음식물을 받아들이는 역할을 주로 많이 하고 그다음에 비 같은 건 음식물을 몸 안에 들어간 음식물을 분해해서 온몸에 보내고 배설시키고 이런 역할을 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한의학적으로는 소화에 관계되는 장부로 이렇게 비와 위를 나눠서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비라는 거는 양방에서 얘기하는 비장 이런 개념하고는 조금 예, 다릅니다.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의학에서 위인은 음식물을 받아들이고 맷돌처럼 아주 부드럽게 갈아서 예, 그 흡수되기 쉬운 상태로 만드는 역할을 하고 또 반면에 비 같은 거는 그렇게 부드럽게 갈아져 내려온 음식물을 좋은 거는 영양분을 흡수하고 나쁜 거는 대변이나 소변이나 땀을 통해서 몸 밖으로 배설시키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비와 위가 어느 부분에 장애되었는가에 따라서 사람들한테 나타나는 증상은 조금 다르게 나타납니다. 비위가 좋다 나쁘다 뭐 이런 표현을 우리 잘 쓰기 때문에 네. 소화기관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실제 그 기능들이 사실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크게 관심 갖거나 뭐 관리를 할 생각은 사실 못했어요. 예. 좀 느낌이 확실해지는데 위가 탈이 난 건 우리가 그래도 뭐 체했다 이런 표현으로 네. 잘 알거든요. 근데 이제 뭐 비위니까 네. 비가 탈이 났을 때 증상이 뭐 어떻게 나타나나요? 이 두 가지 증상이 좀 궁금합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는 음식물을 받아들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위가 장애가 됐다 하게 되면 받아들이는 기능을 못해요.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환자가 느끼는 생각은 밥 먹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입맛이 없어요. 이런 증상으로 표현을 하고요. 비 같은 거는 몸에 들어온 이걸 이렇게 분해시켜서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데 따라서 비장이 장애되는 경우에는 그 몸에 들어오는 와요. 위가 장애된 건 아니니까. 네. 들어온 걸 배설을 못 시키니까 아 입맛은 땡기는데요. 먹고 나면 소화가 안 돼요. 아하. 이렇게 하게 되면 비장의 기능이 장애된 거죠. 그렇군요. 받아들이는 기능에는 문제가 없으니까요. 네. 예. 그래서 그런 걸 잘 알게 되면 내가 비 기능이 장애됐는지 아니면 위 기능이 장애됐는지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되면 거기에 그 상응하는 대책을 세울 수가 있죠. 그렇군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트레스 받으면 네. 뭐 이런 분들 대단히 많으실 거라 생각이 되는데 소화가 잘 안 돼. 꼭 체하거나 이제 토하거나. 네. 뭐 이래서 정말 힘든데 이런 이제 스트레스 뭐 북에서는 이제 뭐라고 이거 자꾸 헷갈려요. 북에서는 이거 적당한 표현이 뭐 압박을 받는다고 해야 되나요, 그냥? 예, 네, 그냥 뭐 스트레스란 말이 없으니까 그냥 막말에서 골치 아프다 이렇게 골치 표현해요. 아프다. 예. 골치 아픈 상황. 해결이 안 된다. 해결이 안 된다. 예, 그런 느낌이거든요. 정신적으로 힘들 때 이게 소화 특히 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그 우리가 몇 주 전에도 사실 말씀을 한번 드렸었잖아요. 스트레스는 머리뿐 아니라 소화상에도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해서 누구랑 싸웠다. 그러면 기분이 굉장히 나쁘다. 그렇죠. 그러면 금방 밥 먹기 싫어졌잖아요. 밥맛 떨어져 이런 예, 얘기 하잖아요. 예. 그렇죠. 엄마한테 어릴 때 욕 먹어도 밥을 안 먹는 것으로 시비를 하던가 우선 밥 먹기가 사실은 싫어요. 그게 그 이 정신적인 이 호르몬 변화가 위 호르몬 변화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하고 소화장애가 굉장히 굉장히 많이 연관이 되고요. 우리가 음식 자체에 의해서 위가 장애를 받는 경우가 그리고 기가 울체돼서 장애를 받는 경우 이렇게 좀 나눌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스트레스 같은 경우에는 기분 상태, 기가 울체돼서 소화 장애를 받는 경우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보통 스트레스라는 거는 우리가 몸 안에서 기 흐름을 막히게 하고 원활하게 하지 못하고 이러한 작용들이 소화를 그 잘 시키는 그런 기 운동에도 영향을 미쳐서 발생을 하고요. 우리가 피곤하거나 기분 나쁜 일이 있거나 하면 아까처럼 밥맛이 없는 것도 바로 이러한 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보통 우리가 소화장애가 있으면 아구 좀 위장이 좀 안 좋아요. 뭐 이런 표현을 뭐 자주 하게 되는데 네. 병원 가면은 뭐 진단은 다양하게 나옵니다. 특히 이제 뭐 한의가 아니라 이제 그 양학 네. 이제 뭐 일반 이제 병원에 가게 된다면 위염이나 뭐 위산 과다다, 뭐 역류성 식도염. 대한민국에 뭐 직장 생활 하는 분들 뭐 이거 뭐 3종 세트 한번 안 걸려 보신 분이 없을 텐데. 그렇죠. 여러 가지 진단으로 이렇게 좀 분류는 해서 진단이 자세하게 나오지만 구별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보통 우리가 병원에 가게 되면 위염, 위궤양하고 진단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단순히 위염이라고 할 때는 흔히 생각하는 그냥 소화장애 증상, 소화가 안 되고 음식을 먹으면 잘 내려가지 않고 뭔가 명치 밑에 딱딱하게 뭔가 그 돌덩이처럼 뭔가 매달려 있는 듯한 네. 이렇게 하면서 몸이 불편한 걸 보통 위염이라고 하고요. 위궤양이라고 할 때는 위가 소화장애를 굉장히 반복적으로 경과하는 과정이 위벽에서 점액이 분비가 되거든요. 그게 이렇게 음식물이 들어온 걸 잘 안 좋은 음식을 이렇게 막아주는 방어막 역할을 해요. 근데 소화장애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다 보면 그런 점액이 소실되게 되고 그로부터 그 산에 의해서 위벽이 이렇게 갈가지게 돼요. 그러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통증이에요. 네. 위가 굉장히 쓰리고 아프고 위염이라 할 때는 그냥 소화 안 되는 것. 위궤양이라고 할 때는 상당히 통증이 있는 것. 예, 이런 것까지 굉장히 많이 이렇게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시게 하면 좋을 것 같고 또 특히 위궤양 같은 거는 음식물이 내려가는 그 경과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식사한 다음에 한 두 시간 지나서 그때부터 아프기 시작하고 주로 아픈 거는 뭐 명치 끝이라든가 아니면 내려가게 되면 십이지장 쪽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거의 배꼽 주변, 그 주변이 굉장히 많이 아프게 되는 경우고 또 역류성 식도염이라는 건 우리가 생각해도 그냥 느낌으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역류하잖아요. 위로 거꾸로 올라오기 때문에 목이 타들어간다든가 가슴이 화끈거리면서 타들어간다든가 그러면서 소화가 안 되면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진단될 확률이 굉장히 많죠. 우리가 오늘은 뭐 치료보다는 근본적인 그 원인이 무엇인가 어떤 증상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 소화기관 관련해서 또 비와 장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가져보았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계속해서 우리가 소화기관 관련해서 네. 어떠한 그러면 뭐 치료 근본적인 뭐 예. 응급처치 방법이 네. 소화 안 될 때 이 응급처치가 제가 보기에는 양약보다는 이 고려역적이 굉장히 압도적으로 효율적이죠? 우수해요. 네. 체했을 때만큼 압도적입니다. 네. 이거 한번 여러분들에게 저희가 좋은 정보를 드릴 기회를 다음 주에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우리 영혼의 소화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제가 참, 이, 성경 보면 되게 재밌는 표현, 이게 재밌는 내용이 있어요. 네, 네, 디모데전서에. 네. 참, 왜 이런 말을, 참, 사도바울이 자상한 사람이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읽었는데. 네, 네. 그, 디모데전서라는 게 이게 사랑하는 자기 제자인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마지막에 거의 끝에 가서 이제 디모데전서, 이제 첫 번째 편지인 거죠. 이 전서에 네. 보면은.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네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라고 네. 이렇게 말씀을 네, 네, 네. 신기합니다. 네. 그렇죠? 포도주 너 위가 안 좋으니까 포도주 먹어라. 네, 네, 네. 아 이거 뭐 목사님께 질문하기보다는 이거는 우리 원장님께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포도주가 이렇게 지금 바울이 처방 바울이 지금 뭐 돌팔이 처방을 한 것 같은데 의사도 네. 아니면서 포도주가 의학적으로 소화라든지 뭐 이렇게 위가 안 좋을 때 효과가 있습니까? 살짝 우리가 포도주라 하는 거는 포도를 발효시키는 거잖아요. 발효시킨다는 거는 효소가 굉장히 많다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효소가 많다는 거는 소화에 굉장히 도움을 준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이 말씀하고 굉장히 매치가 잘 되는 것 같고 네. 또 적당하게 마시는 거잖아요. 술도 우리 지난주에도 술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살짝 적당하게 마시면 혈관을 살짝 확장시키는 역할을 해요. 네. 혈관이 확장되게 되면 혈액 흐름이 좋아지기 때문에 네. 당연히 소화 기능에 도움이 되죠. 그런데 네. 그렇다 해서 이걸 반복적으로 또는 양을 많이 이렇게 마시게 되면 그때부터 문제가 있죠. 아마 그렇죠. 여기서 하신 말씀은 가장 적당한 양을 조금 조금씩 네, 네 건강에 도움될 만큼만 해라 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이 말씀을 조금 더 보충해드리면 성경을 읽을 때 지금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고 네. 그때 그 당시의 상황을 좀 들어가 보면 그때 그 당시 이스라엘은 물이 없어요. 물이 너무 이제 스케줄이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서 또 치료하는 방법도 없고 하니까 이런 민간요법을 쓰고 있는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사랑이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제자를 향한 다정함이 네, 네. 느껴지는 이런 내용이 있어서 제가 네. 소개를 해드렸고요. 성경에는 특히 구약 쪽에 먹어라 먹지 말아라 하는 그런 내용의 이제 말씀들이 참 많습니다. 맞습니다. 네. 먹은 것을 도로 토한 뒤 다시 먹는 이런 독특한 소화 기관이라든지 네, 네. 소화 방법을 갖고 있는 짐승들을 네, 네. 우리가 있죠. 있잖아요. 네. 되새김질한다 이런 표현 네. 북에서도 네. 다 쓰고 계시죠. 그럼요. 예. 그럼요. 예. 네, 네. 근데 성경은 새김지라는 동물과 새김지를 하지 않는 동물을 나눠서 이 동물은 네. 정하고 저 동물은 부정하다라고 이렇게 구분을 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왜 그런 건가요, 목사님? 네. 그 어려운 질문을 왜 잘 하십니까? 아니, 목사님이 알려주시죠. 저는 이 문구를 일단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이 북녘당에 계시는 네. 우리 성도님들이 네. 이거 진짜 딱 보고 야 이거는 그런 분도 계셨대요. 심지어는 성경을 구약만 읽고 네. 소를 번제를 안 해갖고 우리가 이렇게 망하는구나 싶어서 소 잡으려고 뛰어다녔다는 엄마. 분 제가 그 수기를 본 적이 있어요. 보이부 네, 네. 중에 그렇구나. 제대로 아셔야 될 것 같아서 네. 한번 좀 여쭤봅니다. 네, 사실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 구분하는 데 있어서는 그 근거는 없습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천국 가서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수첩에 적어놔야 될 것 같아요. 가서 물어봐야지 꼭 잊지 말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더 우리가 추정을 해보면 그때 그 당시에 그 부정한 짐승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 주변에 이방신들이 믿는 종교로에서도 많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제사용으로 네네네. 말씀이시죠. 이것은 제사용입니다. 그러니까 생활이 아니라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상 숭배로 하는 동기가 없을지라도 우상 숭배자와의 세력과 관계를 끊는 구별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고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오늘날은 완전히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말미암아 다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부정한 음식 중에 하나인 돼지 먹죠? 아 돼지 잘 먹습니다. 네. 삼겹살, 뭐, 돼지, 그렇죠. 김치찌개. 우리가 마음껏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모든 청결의 의식을 완성시켜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마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네. 쉽지는 않은 답변이지만 또 묵상 가운데에서 주님의 은혜로서 깨달음이 있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바람을 가져보고요. 음식과 관련해서 또 성경에서 우리 신약에서의 수많은 서신서에 이런 표현이 있죠. 장성한 믿음 같은 경우와 초보적인 신자의 믿음을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의 믿음으로 그리고 이 초보적인 신앙에 있는 사람은 젖을 먹는 자로 이렇게 비유를 하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네. 어떤 맥락에서 이런 말씀이 나온 건가요? 그렇죠. 아주 쉬운 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어른이 됐을 때는 밥을 먹듯이 우리 아이들로 보면 젖을 먹는 우리가 제가 아이 19개월짜리 우리 딸을 좀 키우고 있는데 그 애에게는 죽과 미염과 우유를 먹이지만 제 큰아들은 이제 아들들은 밥을 먹고 고기를 떴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믿음의 성숙도이죠. 믿음의 성숙한 사람은 정말 주님께서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는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요.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는 그에 맞추어서 눈높이죠. 맞춰서 대화하러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믿음을 성숙한 우리 모두가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네. 오늘 소화기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또 성경 속에 나와 있는 뭐 소화와 관련된 몇 가지 질문들을 드렸는데요.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단단한 식물을 먹는 믿음에까지 자라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보고요. 우리 일어나 걸어라 시간으로 함께 해드렸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소화 두 번째 시간 이제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어떻게 처치가 가능하겠는가에 대한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같겠고요. 지금까지 김지은 원장님 그리고 임용석 목사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귀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한국 오픈도어 선교회와 함께합니다. 친구인지 걱정.

자들아 이리로라 주의